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누구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누구나나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실망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그 주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반석이신 우리 주님, 지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지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지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신은 날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참으로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도 큐티 요한복음 하고 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하면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 더욱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드리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셔.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를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천국 약속,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되길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빛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한다라고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것이 뭐예요라고 오히려 또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자기 삶을 낭망밖에 보이지 않는 자기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삶에 있는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낭망스러운 세상에서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잠깐 1분 정도 눈을 감아보고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청년에게 질문하였던 것처럼 네가 내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쩌면 깨어져 버린 것 같고 낭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파 있는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아픔에 대해서 나의 삶에 있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위해서, 이 한국을 위해서,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며 가난하고 물질이 없어서 약이 없어서 꿈이 없고 내일이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새들 향하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의 소망을 이야기할 사람을 보내실 것을, 그게 나임을, 그게 여러분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대가 낙망하지 않는 세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예배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나누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가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항폐한 땅, 항폐가 난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기도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두손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고통과 낙심을 변화시켜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을 아울러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영광 가득하게 임하게 앞서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 없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믹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물질이 없으면 내가 성공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좋은 직장이 없으면 여전히 나 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단식이 있고 아파하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주님 앞에 드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주님을 떠나가며 주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버리며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부르짖음을 잊어버리며 하나님 주님 마땅히 우리 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더 이 땅에 하나님 주님 눈물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기도하는 자들 내가 여주셨고, 주님 살아있는 교회 내가 여주셨고,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내게 없어서 거룩한 교회 내게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구원받은 자임을 주님 감사하며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 내게 없어서, 주님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여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여주셨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에게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에게 없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또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말씀의 선포셨음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내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그래서 가난한 자들 안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은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며 사랑해주며 돌봐줄 수 있으며 친구가 되어주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이웃이 되어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